국제팀은 학사, 졸업요건, 수강신청 등의 학사 정보 및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와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고, 보험교육, 범죄예방교육 등을 하며 외국인 유학생들의 현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에리카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멘토멘티 프로그램인 한밀레도 참여해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했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 K-MOOC 강좌 수강 신청이 진행됩니다. 2018학년도 1학기부터 K-MOOC 강좌 중 에리카 창의융합교육팀에서 지정한 강좌를 수강할 경우 일반교양 1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양대학교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3월 8일 목요일까지 가능하며 수강 후 이수증 및 수강 소감문을 작성하여 6월 29일 금요일까지 한양인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지정된 강좌는 흔들리는 20대 청년 심리학과 부와빈곤의 글로벌 지도입니다. 수강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에리카 캠퍼스 창의융합교육팀 031-400-5765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18학년도 학예방학 동안 진행되는 홍콩 폴리유 서머스쿨에 참가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지원은 3월 6일 화요일 오후 12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최대 20명까지 선발됩니다. 학예 타 해외 연수 프로그램과 중복 참가 불가하며 최대 자비 유학 6크레딧 또는 어학연수 3학점이 인정됩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에리카 캠퍼스 국제팀 031-400-49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리카 학우들의 많은 지원과 참여 바랍니다. 2018년 8월 조기 졸업 희망자 신청이 실시됩니다. 조기 졸업 신청은 2018년 8월 졸업을 희망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3월 5일 월요일부터 3월 7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희망자는 계절학기를 포함한 누적 평점 평균이 4.0 이상이고 학번별 기준에 따라 일정 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신청 시 소속 행정팀으로 신청서 및 학기별 성적 조회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조기 졸업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인 포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내외의 주요 소식을 알려드린 VOH 뉴스,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취재의 보도부 황예림, 엄지호, 그리고 진행의 아나운서 석지호였습니다. Instagram. My favorite song. I put my thing in motion. I do it all night long. Yeah. 나만 알고 싶은 그루비한 가수들 소개해드릴게요. 샵 뮤스타그램, 샵 아나운서 석지호. This joint has got me open. Ooh, that's my favorite song. I put my thing in motion. I do it all night long. Here I go again.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들은 흔치 않은 스타일을 공유합니다. 게시글에 덧붙여지는 샵 럽스타그램, 샵 데일리그램 등등 해시태그로 자신을 표현하죠. 오늘은 자칭 음악 덕후라고 자부하는 제가 만든 해시태그 샵 뮤스타그램으로 취향 저격해드릴게요. 샵 힙합 정우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개강을 했습니다. 개학생을 개강하게 만들어주는 개강. 장난이고요. 하구 여러분들은 방학 동안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저도 나름대로 바쁜 방학을 보냈는데요. 새학기 맞이 뮤스타그램을 들을 준비 되셨나요? 오늘 뮤스타그램의 첫 번째 곡은 전지윤의 자석이라는 곡인데요. 그럼 오늘의 가수가 포미닛의 전지윤이냐고요? 아니요, 오늘의 가수는 이 곡의 피처링을 맡은 가수입니다. 아직은 알쏭달쏭한 오늘의 가수, 노래 조금만 더 듣고 맞춰볼까요? 제가 아까 샵 힙합 정우성이라고 힌트를 드렸는데요. 네, 맞습니다. 힙합 정우성. 오늘의 가수는 바로 래퍼 울티인데요. 왜 울티가 힙합 정우성이냐고요? 바로 울티의 본명이 정우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첫 곡 샵 자석 마저 듣고 두 번째 곡에서 만나요. 물량은 압수 옷부터 뺐지 뭐 양 화장도 지워 내 혀로 클렌징 볼 바다는 완전 사춘기 때 그 착한 몸매로 자꾸 나쁜 짓 해 엉덩이 내야 돼 cause you're so bad girl 꺼내 사랑해 매 작은 넘게 잽 알려줘 너와는 가까운 듯 하면서도 좀 멀어 익숙한 듯 하다가 더 낯설어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것처럼 헷갈리게 하지만 할 수 없는 섬이란 걸어 네가 책 빼먹은 날에 내가 아닌 셔틀 잔소리하다 결국 내 다쳤었는데 울티의 두 번째 곡인 샵 설레 유명한 가수인 백예린의 피처링으로 울티의 곡들 중에서도 꽤 유명한 노래죠. 썸을 타는 분들을 위한 곡인데요. 하구 여러분들은 지금 썸 타고 계신가요? 사춘기처럼 내 마음은 나만 할까봐 더 다가서면 너가 달아날까봐 좋은 친구 놓치고 후회하는 건 겁이 나 근데 너 친구로만 보긴 싫어 더 이상 계속 기다리는 턱 마침내 언니 문자인 관심 없는 척 답장해도 내 답은 객관식 그럼 이제 울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 사실 울티는 래퍼들 중에서도 프리스타일 장르의 강자라고 합니다. 프리스타일에서는 가장 유명한 래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힙합을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울티의 프리스타일 능력을 다 알고 있다고 하네요. 깊이 빠져들었던 번에 바다 같으리 마음에는 마음도 동해 하루 종일 아른거려 너가 내게 주입해버린 곳은 머리 아닌 마음 이제 연애 방정식을 내게 대입해 그 결과 값은 항상 거짓 아닌 참 또한 울티의 우상은 그룹 피노다인의 허클베리피라고 합니다. 사실 울티는 허클베리피를 보고 랩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정도로 평소 정말 좋아하고 정말 팬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존경하는 가수인데 심지어 그 가수와 작업도 했다고 하니 울티는 완전 성공한 덕후 아닐까요? 웃는 네 모습에도 숨이 차해볼래 자꾸만 설레 yeah. 네 옆에 설 때 손끝이 스치면 흠칫 나 놀래 자꾸만 설레 혼자 쩔쩔매 진짜 내가 고백이라도 하면 어쩔래 자꾸만 설레 기다려볼래 근데 넌 언제쯤 다가올래 텅 비어있는 교실에 어색한 적막 원래 교실이 이렇게 작았었나 잠시 추억에 잠겨본 졸업식 전날 나는 아직도 기억나 몸에 딱 맞지도 않았었던 나이 처음엔 커튼 바지 통 헐렁했던 나이 하는 친구 몇 없이나 서른이 한양의 신입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내기분들을 위한 곡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볼티의 샵 졸업 이젠 안녕입니다 그냥 말았어 최대한 뒤쪽을 원했던 자리 배정 선생님들의 눈을 피해 몸살이게 좀 하필 짝꿍이 아까 까불던 입상 잡고 어색하게 나눠본 인사 중학생 때 고등학생이 되면 지루하기만 한 일상이 변할까 싶었지만 종소리 땡 지길 기다려대며 시간만 죽이는 거는 마찬가지네 역시나 불편했던 짝꿍도 이제는 맘 편해 꽤나 친해진 친구들도 늘어나게 돼 진실 게임하며 가까워진 수학여행 랩으로 1등해서 간식 받은 장기 자랑대회 점심시간만 되면 정신이 나 재수를 하지 않은 수많은 현역 새내기분들은 졸업을 하자마자 입학을 하게 되셨을 텐데요 졸업을 했을 때 그 기분이 어떠셨나요? 저희 PD님은 졸업식에서 담임선생님과 아이들과 함께 울기도 했다는데요 시원섭섭한 졸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새내기분들 물론 졸업을 하여 아쉬울 수도 있지만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도 잘 해보자고요 순간에는 완전 내 하루를 망쳤던 기억들도 돌아보면 다 소중한 감정 나는 아직 그대로인 것 같은데 나는 다시 그대로 가고픈데 시간은 내 어쩔 때 기다리지 않나 뭘 알지만서도 난 아직 빈자리에 남아 짧아지고 작아져버린 말 시든 아직도 어색한 스무살이란 날 친한 친구 여럿이 북적이던 도시 앞으로 내가 다시 못 올 곳 정든 교실 허전할 정도로 깨끗한 칠판 벌써부터 그리운 3학년 10반 아쉬움의 낙서를 책상 위에다 써 언젠가 결국 지워질 거라면서도 느리게 흐르던 시간은 어느덧 첫 걸음을 떼고 나서부터 달리게 됐지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오늘도 내일의 짧은 노래로 지난 날이 되겠지 느리게 흐르던 시간은 어느덧 첫 걸음을 떼고 나서부터 달리게 됐지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오늘도 내일의 짧은 노래로 지난 날이 되겠지 폰의 조명뿐 그마저도 잠시 본인 전멸등 무표정으로 넘긴 타임라인 속 넘치듯 말 언제 한번 만나고 힘이 없는 악서를 담벼락에 새기듯 올티의 샴 무중력 이 곡은 올티의 모든 곡들 중 피디님이 가장 좋아하는 곡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곡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볼까요? 기억자로 웃어 넘기는 척하지 이유도 모른 채 달았지만 그런 날 알아주길 바라지만 답 없는 문제로 고민하는 내가 애 같아서 내 마음처럼 그냥 화면을 잠갔어 또 이렇게 난 떠올라 부푼 외로움에 질려가는 대로 쿵 떨어지게 돼도 처럼 친구들을 만나서 취하면 좀 나아질까 봐서 밤 억지로 채워낸 술 한 잔이지만 가볍게 피워내기엔 생각이 무겁지는 익숙한 농담 몇 잔에 마치지 한바탕 요란 했던 자리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술덕이 무뎌진 감정이 다시 쏠려 와는 구역질 혼자 뒤척이다 개원했음 했던 너의 기억이 나 피디님이 이 곡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피디님은 치즈의 달총을 정말 좋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 곡은 달총의 목소리와 멜로디 그리고 가사의 조화가 정말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은 피디님의 컬러링이었다고도 합니다. 허전함이었어 나 비워낼래도 허전함만 컸어 혼자이기 싫어 뱉은 혼자이고 싶단 말 내 거짓말이 나만 못 속이나 봐 홀로 남은 듯한 소외감은 우리의 우주가 달라서일까 중력을 모른다는 듯 새까만 밤을 혼자 표류하는 중 누구든 널 보면 알 수 있어 오늘은 유난히 더 밝네 나와는 달리 밝은 빛과 함께 아마 darling 또 널 질투할게 분명해 너의 운명에 늘 빛이 함께였으니까 My darling 여전히 너의 주변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울티의 샵 외행성.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진심을 다해 좋아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울티의 외행성의 가사는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가사인데요. 닿을 수 있을까? 닿을 수 있을까? 닿아선 안 될까? 울티의 간절함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일은 행복한 일이기도 또는 슬픈 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좋아하고 계신다면 상대방의 마음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좋아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실 나 혼자서 멋쩍게도 너에게 맞춰바꿨어 공정궤도 내 스스로의 중력엔 어긋났지만 널 따라 돌고 도는 것을 더 원하지 난 Yeah. 너의 뒤편에 섰을 때 날 가득 덮는 그 그림자의 어둠 그것마저도 난 빛으로 여기지 내 삶의 빛도 어둠도 없었거든 이 관계에 대해서 재석해서 이 계속되는 궤도 위에서 나 외행성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주변에 맴도는 익숙한 이 습관 아직은 쌀쌀한 날씨니까 우리 하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제가 추천해드린 울티의 곡들과 다른 곡들도 들어주시면서 울티의 팬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취향 저격으로 만나뵐게요. 그럼 안녕. 닿을 수 있을까? 닿을 수 있을까? 닿아선 안 될까? 내 맘 덩치만 크지 모자치 짤 못하면 네 맘 주위를 맴돌다 쾅 부딪혀 꿈에서만 그리던 너의 미소마저 다시 없을 공백이 될까봐 말 줄임표 태양에게 물어보면 난 탈 수 있어 달에게 물어보면 난 가릴 수 있어 지금까지 기획연출의 제작부 배하은 기술의 기술부 김강민 그리고 진행의 아나운서 석주였습니다 몸을 휘저어봐도 내 눈은 바로 그곳 너라는 별이 있는 곳에 못 박힌 채 똑같이 맴도는 꼴 못 가질게 분명해도 용기 내보겠어 벗어날래 너와 다른 궤도에서 머무는 건 이제 곤란해 얼마가 걸리던 널 향해 갈게 겁나네 하고 천만에 진리의 메아리를 국시로하는 에리카 현대방송국입니다. 본 방송국에선 2018학년도 1학기 방송 기조를 하나되어 빛나는 목소리 여기는 VOH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방송국은 하구들과 함께하는 언론 매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선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아침 방송을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점심 방송을 그리고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저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3월 6일 저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진리의 메아리' 에리카 현대방송국입니다.